중근당 남양유화 대한항공 총각내 야채가게 신선설렁탕 미스터피자 현대모비스 국회의원 김무성 씨 와이즈 리더 혹시 이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 지난 한 주간 뉴스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갑질 행포 또는 갑질 논란으로 기사화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개콘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갑을 컴퍼니 코너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풍자하여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죠. 세상이 그런 모습이죠. 갑의 행포 속에 세상은 그런 건 아니죠. 정치도 마찬가지였죠. 전에 검찰총장을 했던 신승남 씨, 또 국회의장을 했던 박인태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행포 속에서 우리에게 기사화했습니다. 또 지금은 삼일교회가 아니고 현대세교회인가 전명우 목사. 일본 선교의 대부로 알려진 분이 자기 교회에서 여교역자들 또 부목사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갑이 지배하는 그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를 자 보여주고 있죠. 힘 있는 자는 아랫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전체의 정신과 생각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회사의 오너라든지 프랜차이즈의 기업주는 직원들이나 가맹점의 사람들을 고대사의 원종 정도로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부교육자를 봉건 시대의 농노처럼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행대에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죠. 우리는 아까 언급했던 많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갑과 을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갑의 행포와 또 을의 핍박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갑과 을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한국 사회가 되었다라고 어느 신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갑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을의 위치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도 갑과 을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갑의 지나친 행보처럼 보이는 애굽과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기에 아주 비슷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숨겨서 들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아기의 엄마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넣어서 나일강 강에다 버립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기의 누이가 그걸 보자마자 얼른 뛰어가서 엄마를 소개하고 그래서 젖을 먹이게 되고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 꼭 동화 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열 구절 안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레이 여성과 레이 남편이 율법을, 말씀을 사랑했더라. 이런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당했더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더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신앙적인 열심에 대한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아무것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정에 저 뒤에 우리 하준이 엄마가 하준이 낳고 있는데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팔자 상자를 놓고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와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책책 하나도 없는데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어놓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체 문장의 단어들의 뉘앙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이 갑의 행포 속에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해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2장 1절에서 10절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단어와 내용이 나옵니까? 지난주에 했었죠? 계엄령하였다.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바오왕의 신의 계엄령이었죠. 그때 아이를 숨겼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근데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것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절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름도 나오지 않죠. 아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기 자체는 뭡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아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아기를 숨기는데 어디다 숨깁니까? 팔대 상자. 보잘것 없는 상자일 뿐입니다. 하숙가에 버렸습니다. 버려진 불행을 가리킬 뿐입니다. 게다가 팔대 상자를 만든 것도 버린 것도 남자는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여자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모습, 버려진 동생을 지켜보는 누이의 모습, 숨겼다는 공포와 숨길 수 없다는 절망, 유약한 존재인 아기, 갈대상자, 보잘것없는 물건, 그럼 그 아기를 버렸다는 이 이야기, 버림받은 아기,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야, 저기에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참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주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생존도 힘듭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단어들이 말해주는 뉘앙스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심각 떨어지는 것이니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기입니다. 이름 없는 여자 아이와 엄마입니다. 갈대상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인, 신인이, 게다가 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합니다. 그치? 갑과 을 이 정도가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와서 잘 알죠. 고된 노동을 하죠. 쉴 새 없이 성을 짓고 농사를 지내야 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아기를 낳으면 사파를 통해서 산의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죠.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삶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요, 세상은 지금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야지, 을 품어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 같지 않다.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 거슬리는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교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잡고 싶다. 왜 그럽니까? 2장 23절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2장 2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짓눌리는 고통소리,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노동을 통해서 억압하는 그 고통소리, 아들들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끊임없는 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징징대지 마라. 나 너무 힘들다. 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떠들지 마라. 그런 걸 싫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7절.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어땠다고 합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 하나님 그 감독자들을 말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8절 초반부에 뭐랍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내려가서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복시고 들으시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라고 합니다.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다. 확실히 보았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개입하셔서 큰 하나님의 그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실 것이고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예배하는다고 안 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되어있어요. 이미 와있다고 했습니다. God has came down. 자기 백성이 안고 일어서를 아시며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며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며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조차도 그 가래나무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상한 마음의 현장을 옆에서 함께 하시며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어떻게 표현할 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테트를 치고 거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복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지금 이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근심을 알고 건져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최문영 선생님을 신방을 갔어요. 얼마나 이 고관절 쪽이 약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MR 찍는데 다 이 허리 부분이 이상하다고 허리 부분 관련된 약만 들고 뽑아도 다 근데 월요일 날 또 병원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신호등을 걷다가 딱 멈췄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래서 겨우 사람이 병원을 건너와서 병원으로 가서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발 죽겠다고 하는데 이 보관절 전문 의사들이 다른 사람을 검찰하고 그렇게 힘드니까 자리 담당했던 분이 그러면 저 선생님을 연결해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그 선생님을 연결해서 봤더니 이 고관절 때문에 폐에서 고관절 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분이 그렇답니다. 그분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우는 순간 나를 꼭 끌어내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심이 되고 한번 등에 혼동이 오고 아파 죽겠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서 이렇게 일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농담까지 했어요. 담당 의사가 이런 게 이런 줄 아시니까 제가 봤더니 한석구이 가서 보시는 분 있으시죠? 제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저희 형님 정도 되나 봅니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가장 암흑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은 내 인생 중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야곱의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공유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버려두셨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했죠. 분명히 듣고 보고 알고 내려오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00만이나 되는 대군대를 이끌어갈 유명한 리더자를 세워서 개입하십니까? 제갈 동맹과 같은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전략을 짜서 이끌어가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하십니까? 갈대상자를 만든 레이 가족의 한 여인 주시하고 지켜보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담대하게 유물을 구해주는 한 어린 소녀 갈대상자에 든 모세에 발견한 바로의 딸과 시녀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여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장의 사파들도 마찬가지였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악인인데, 보잘것없는 방법인데, 갈대상자를 이용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숙과에 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 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유약한 아기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 일행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데 생각하고 본성합니다. 그 수가 많을 때 애굽이 불안을 떨게 되고 죽이려고 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아까하고 억압합니다. 자녀를 못 낳게 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방법으로 나일강에 던지는 방법으로 근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해야 한 방법을 통하여 모세를 구한 도구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와 정책이 자기들이 죽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버려져 죽어야 하는 그것을 통해 살아나 구원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로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덤벼봤자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방법 때문에 바로와 죽게 되고 애굽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어집니까? 바로가 그걸 계산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전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목이 벌어져 다 죽겠다. 그리고 특별해서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로 뽑았다. 이렇게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에도 징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의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마음의 근심 중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 아시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말하죠. 몰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다 모아라. 나 혼자 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제단을 태우지 못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그리고는 마차를 타고 아합이 궁으로 가는데 뛰어가면서 아합에게 이제부터 비가 올 것이다. 그럴 땐 정말 비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도 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비엘세바까지 도망쳐버려.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 하겠습니까? 막 한탄해. 이 불만으로. 무슨 불만일까요? 아니 온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병을 들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답을 주셨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는 강한 바람을 보내시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있지만 거기는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등장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심판하는 자였으면 좋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단다. 그러면서 와 엘리야야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다시 왔던 길로 가서 아람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바벨론의 기초가 되는 나라 아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아합 다음에 에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에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해. 근데요 이 아랍 왕은 뭡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할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우는 좋은 왕일까요? 아합이 나쁜 왕? 아닙니다. 애우는 똑같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랍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이제 아합 다음에 세우셔서 개혁시켜 주십시오.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왕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고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지고 다윗의 통치처럼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엘리야는 그걸 소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면 오산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네로 그간 무도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이제 읽었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뭐하는 뭐 볼 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도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라고 믿으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걸 깨닫고 그래서 다시 먹고 힘을 내서 엘리사에게 그리고 가서 기름을 붓게 되고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싫어했고 혐오했던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제수의 죽음의 성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자이고 갈대 상자이고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가장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 가장 미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아무런 배움이 없는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도구이며 상징이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여인들 같지 않습니까? 보잘도 없잖아요. 뭘 배운 게 있나요? 가진 게 많나요? 권력이 있나요? 우리는 다 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답이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시라는 겁니다. 한 노인 소녀, 노예 능력의 한 여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였던 바로 옛날, 우리는 이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좌절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공포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을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이 삶의 날에 개입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십자가의 일하심과 하늘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